자꾸만 낮아지는 날 다 지나버린 날들 뿐 그렇게 모두 다 사랑해봤지만 우리들 이렇게 붙잡을 순 없어 힘들게 힘들게 울음을 참지만 네 앞에 서 참지 못한 건 우리들 함께 지내오던 날들이내겐 가장 그립고 소중하기 다시 올 수 있겠니 언젠지 모르는 그 날들을 또 기다려봐 참지 못한 건 우리들 함께 버텨왔던 힘든 날들이 내겐 그립고 소중하기 때문이야 비추는 날 다시 올 수 있겠니 언젠지 모르는 그날들을 너 그날